시작은 늘 설레게 하지.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시간을 뒤쫓는 시계바늘처럼 앞질러 가고 싶어 하지. 그 어느 Fly the sky. Never gonna stay. 내가 지쳤을 것일 때까지 어떤 이유도 어떤 변명도 지금 내겐 용기가 필요해. 빛나지 않아도 내 꿈을 응원해. 그 마지막을 가질 테니 부러진 것처럼 한 발로 뛰어도 난 나의 길을 갈 테니까. 지금 나를 위한 약속 멈추지 않겠다고 또 하나를 앞지르면 곧 너의 뒤를 따라잡겠지. 원하는 대로 다 가질 거야. 그게 바로 내 니까 변한 건 없어. 버티고 버텨 내 꿈은 더 단단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. 내 꿈은 더 담담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.